밤 내려앉은 하얀 눈꽃처럼 하루 종일 그대 미소 내 맘을 물들여요. 언젠간 우리도 힘든 날 있겠지만 우리 영원한 이 순간 우리 함께한 이 맘은 변하지 않기로. I promise you 그대 입가에 I promise you 항상 미소만 줄게요. 그대의 하얀 미소가 날 흔들어 내 맘을 떨리게 해요. 작은 떨림이 내 몸을 감싸 안아요. 그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다 새로워 나를 밝혀주는 그대 그래도 나에게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죠. 축복인걸요. 그대만 그려요.